실컷 욕하고 너를 가버리고 돌아서면 사랑해. 네가 어떤 여잔 죄인이죠. 몹쓸 너인데 나를 망쳤는데 또 미치게 하는데 나는 또 상관없어져. 왜 왔니 왜 날 또 찾아니 어쩜 그리 뻔뻔하니. 내게 와서 안기는 널 밀어내고 싶은데 만들지만 너 보고 싶어. 날 버린 널 겨우